예, 코바코 노동조합 팟캐스트 그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와! 또? 안녕하세요. 홍보부장입니다. 우리 팟캐스트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이어지다니 감격스럽네요. 게다가 이젠 어엿한 이름도 생겼죠, 위원장님? 아, 예. 조합원이 무려 13분이 참여하셔서 18개의 명칭을 제안해 주셨고 저희 집행부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을 했습니다.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선정된 타이틀은 바로 코바코 이슈 판다, 줄여서 코판다입니다. 제가 그토록 판다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뭐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 막힌 코를 파듯 시원하게 사나이 이슈를 전달하는 팟캐스트가 되겠습니다. 조합 생각. 요새 노조와 회사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그럼 이번 코판다에서 다룰 이슈. 네, 저희도 낯설어요. 먼저 감사원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당연히 뭐 받는 거죠. 이제 공사는 공공기관이니까 감사 대상이고, 혹시 저희가 뭐 위법을 저질렀거나 잘못된 절차가 있으면 지적받는 건 당연한데요. 이번 감사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정부가 공공기관을 주체적인 경영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뭔가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실행을 한다는 조직이라는 걸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 지사 조직 축소, 뭐 경영 효율화 때문에 필요하다는데 그런 건 경영 효율화에 맞춰서 저희가 세워야 되는, 회사에서 세워야 되는 정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프론트 중단 관련해서 개인 책임을 묻겠다고 지금 이러는 것도 기가 막히죠. 멀쩡히 회사 경영진도 있고 경영 시스템도 있고 이번에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것도 업무상 판단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들이 그런 모든 판단과 결정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면서 직원들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불안감도 많아요. 이런 위기에 대한 의식이 경영진에 충분히 공유되고 있는 거겠죠? 그 점이 참 저도 참 공유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감사원에서 계속 직원들 호출하고 답변서 요구하고 팀별로 이제 돌아가는 동안 뭐가 문제인지는 서로 다 알잖아요. 근데 대응이 너무 약해요. 물론 경영본부 쪽에서 뭔가 하긴 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 퇴임을 앞둔 임원들은 이 문제를 자기 일처럼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사장님 뭐 지금 이런 문제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무슨 생각인지, 뭘 하려고 했는지, 무슨 지시를 했는지 아는 사람이 지금 있나요? 없습니다. 감사의 경우는 뭐 감사원 철수하기도 전에 그 감사실 직원들 얼굴 하얘가지고 난리치고 있는 동안에 세계 감사인대회 참관했죠. 그 호주. 이게 그 지난번에 물난리 났을 때 유럽 외유 가서 난리가 났던 충북 도의원들, 그 언론이 맹폭하고 있던 시점에 나가신 거예요. 이렇게 외부의 공격이 거세지는데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레임덕 같은 모습들 보이고 이러니 직원들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안감 말씀하시니까 저희 영업일국 와이파이 사태가 생각나네요. 천장 패널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 목각 같은 걸로 버팀목을 세웠는데 그게 와이파이 같이 생겨서 이렇게 불렀었죠. 네, 저희들도 초복 때 아이스크림 배달 행사를 가서 실물을 처음 봤고 정말 놀랐어요. 아, 총무팀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지금은 일단 복구가 된 상황이긴 한데 그 몇 년 전에 안전진단이라는 걸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도 16층에 그 자리가 위험하다는 말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뭔가 좀 조치를 취한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뭔가 눈에 띄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만 땜질을 한다는 기분이 있는 거죠. 정말 안전한 회사에 다니고 싶습니다. 안전은 정말 가장 기본적입니다. 조합에서 지속적으로 시설 안전 관련 조치를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알갑. 이것만은 알고 갑시다. 요즘 가장 궁금한 뉴스는 무엇이? 사무국장님 나와주세요. 예, 지난 1회에 이어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짚어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일자리, 비정규직, 경영평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가뚜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뚜기가 착한 기업의 이미지로 알려지며 붙은 별명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낮은 비정규직 비율과 상생협력을 선도하는 기업 문화로 알려진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별로 발전하지 않았네요. 네. 석고연봉제 폐기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아, 뭔가 구체적인 발표가 있었나요? 지난 7월 19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이전보다 비교적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습니다. 네, 핵심만 콕콕 짚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네, 비정규직 가운데 9개월 이상 상시 지속 업무를 해오고 앞으로 2년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정규직 전환을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환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올해 내로 완료해야 합니다. 아, 그럼 이 공사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 중인가요? 정부 가이드라인이 최근에 발표된 관계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상 일정이 촉박하여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공사는 앞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합동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그리고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구성하여 전환의 범위,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해갈 예정입니다. 진행 상황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원 여러분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아, 또 이런 일자리 정책들이 경영평가에 반영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월 31일에는 기재부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영평가 편람 및 정부기관 조직 정원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조직이죠.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 조직 정원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결정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총점 100점인 경영평가 100점에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이라는 10점짜리 항목을 신설하여 총점을 110점으로 늘리기로 한 점입니다. 가점 10점에는 일자리 창출 실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 개선 노력, 그리고 민간 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10점이면 뭐 이건 보통 1점으로 막 등급이 오가지 않나요? 이 정도면 뭐 거의 평가의 절대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 또 두 번째 결정됐다는 사항은 뭐죠? 다른 한 가지는 탄력정원제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탄력정원제란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각 공공기관이 인건비 상승 여부와 상관없이 정원을 한 명이라도 늘리려면 기재부와 사전협의에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탄력정원제를 도입하게 되면 인건비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정원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에게 일자리 나누기를 무언의 압박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정책적 변화로 인해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 노동조합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같이 공부 좀 열심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말을 하시오.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번 2회에도 두 개의 테마로 준비해봤습니다. 지난번 말을 하시오는 전학준 조합원과 26기 신입사원들의 목소리로 채워졌죠. 먼저 이들 중 지사로 배치된 두 신입사원들의 사수 선배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합원 네. 동지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부산지사 영업 1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성진입니다. 처음은 아니지만 신입 후배가 왔잖아요. 네네. 사람이 어떠신가요? 부산에서 살아보기라는 어떤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우리 지훈 씨가 네. 17일부로 이제 저희 부서로 왔어요. 부산에서 사실 남자 정직원 후배랑 같이 근무해보기는 제가 입사 이제 14년 차 만에 사실 처음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소감을 또 물어보시는데, 사실 또, 사수인 또 제 입장에서는 또 막내 탈출이라는 어떤 새로운 출발, 더불어서 또 선배로서 또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 그런 의무감도 생기는 게뭐 사실이지만 뭐 어쨌든 우리 봉사 조직 자체가 또 사람이 또 희망인 조직이다 보니까 인원이 총원되는 거는 또 무조건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의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원래 저희가 한 50.3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훈 씨가 이제 오면서 드디어 이제 부산지사도 40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8세. 과장님께서 어리신 건 알지만 이 전체적인 세대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예정이신가요? 그렇죠. 그런 건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자주 대화하고 또 이야기를 잘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뭐 속칭 뭐랄까 좀 꼰대 선배 뭐 그런 거 되지 않기 위해서 이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합에 하고 싶은 말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 뭐 사실 노조 팟캐스트라는 어떤 뭐랄까 좀 신선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생겨서 사실 뭐 개인적으로 대환영을 하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자주 소통하고 우리 지사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대구지사 김태훈입니다. 얼마 전에 신입후배 받으셨잖아요. 네.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게 몇년 만의 일인가요? 아, 예, 13년 만의 일인데요. 사실 실감은 잘 나지 않습니다. 일을 함께 하면서 도와주는 동료이자 후배가 생겨가지고 회사 생활이 조금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아직도 항상 아랫사람의 마음으로 지냈다 보니까 제가 직접 뭔가 일에 나서는 일이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사람들한테 이제 표현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지금 대구지사 평균 나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 제가 어제 저희 대구지사 전 직원 나이를 평균을 잠깐 내봤는데 약한 53세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입사원이 와가지고 평균 51세가 되었습니다. 예. 2살 차이군요. 예. 그 신입 사원이 20대잖아요. 네. 네, 이 신입 사원과의 세대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예정이세요? 아, 흔히 꼰대라고 하죠. 경험과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아무래도 이제 신입사원이 왔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선배들의 노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솔선수범하고 상대방 입장을 좀 배려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신입사원과의 세대 차이도 좀 극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태훈 조합원님, 요즘 걱정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 큰 걱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래도 이 회사 하다 보니까 회사의 위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 환경도 어렵고 매출도 떨어지고 하면서, 후배들과 동료들이 느낄 자괴감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걱정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죠. 혹시 다른 조합원 동료분께 하고 싶은 말이라던가 끝으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지사에 있다 보니까 조합 활동에 대해서 조금 참여도가 낮은 게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조합에 대해서 여기 지사 조합원들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 조합원 입장에서는 시간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조합 전체에서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있어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합이 앞으로도 조합원 전체의 휴가라든지 복지라든지 특히 약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합원 권익 보호에 앞장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회사 생활에 은근히 재미를 더해주는 동호회 중에 나름 활동이 활발한 두개 동호회의 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마라톤 동호회의 박태회 총무님. 아, 박태회입니다. 다음으로 신생 동호회. 캠핑 동호회 장현진 회장님. 안녕하세요. 장현진 사원입니다. 그럼 먼저 마라톤 동호회부터 여쭤볼게요.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려요. 마라톤 동호회는 제가 입사하기도 전인 2000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회원 수가 57명이에요. 그래서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레알 풀코스 위주로 운영이 되었고 지금은 2015년부터는 시즌2 형태로 봄, 가을 대회 참가를 10km, 5km 그렇게 건강 달리기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만 해도 그런데 마라톤 동호회는 좀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많이 느끼죠. 그럼 비회원분들이 가지는 걱정이나 오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통 그 뭐 마라톤을 하면 막 무릎이 작살난다. 뭐 건강에도 해로운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 저를 보면 이게 조금 건강이 안 좋게 느껴지나요? 너무 튼튼해 보이세요. 그러게 저도 마라톤을 지금 한 지 한 5년쯤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사실 뭐 기록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부상이 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제가 그 이후에 더 훨씬 더 원래도 건강했지만 지금도 훨씬 더 건강해졌다고 생각하고 제주에서도 마라톤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도 더 할수록 건강해지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보통 나도 운동 좀 하면 풀코스를 뛸 수 있나 저는 이제 사진을 좀 하면 누구나 다 네, 풀코스를 한 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좀 준비 기간은 필요하죠. 보통 운동을 전혀 안 했던 초보자분들도 한 1년 정도를 꾸준히 생각하시면 42.19 풀코스를 뛸 수 있습니다. 1년은 네. 후딱 가니까. 아, 금방 갑니다. 진짜 신생 동호회라면 캠핑 동호회가 있잖아요. 네. 얼마나 됐죠? 이제 한 달 됐나요? 한 달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캠핑 동호회를 만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냥 저녁에 회사 근처에서 이제 치맥을 하다가 이제 우연히 캠핑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말만 할 게 아니라 한번 남자 넷이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캠핑을 가보는 게 그게 발단이 됐네. 예. 그러면 캠핑 동호회에서 하는 활동에는 어떤 게 있죠? 뭐 활동에 제약은 없습니다. 이게 뭐 실외에서 할 수 있는 뭐 다양한 먹거리, 뭐 놀거리 그대로 다 즐길 수 있고요. 뭐 캠핑 말고 뭐 등산이나 낚시, 뭐 트레킹, 뭐 취미 생활도 같이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등산 동호회와 트레킹 동호회까지 뭐, 네. 다른 동호회와 같이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약간 장비나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을 것 같아서 혹시 입회 조건이 있나요? 저희가 사실 날씨가 더워서 아직 첫 캠핑을 추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가입을 위한 입회 조건이나 장비 제한은 없을 예정이고요. 이미 동호회원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입니다. 총무로서 또 회장으로서 우리 동호회에서 이것만을 해보고 싶다. 그리시는 큰 그림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캠동 회장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제 공사 내에 이제 장수 동호회가 많이 있잖아요. 공사의 역사와 같이 함께하는 동호회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그 동호회 차원에서 해외 마라톤을 한번 꼭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올해 가을에 한번 계획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번에는 취소를 했고 뭐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한번 네. 꼭 추진하고 싶고 우리도 회사도 신입사원이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오는 것처럼 동호회도 계속 신규 회원이 유입이 돼서 쭉 앞으로 계속되는 그런 동호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화합시다. 선진문화노조에서 알려드립니다. 사내외에서 제공되는 문화기 뉴스. 문화 테마가 있는 휴가를 주제로 여기 일가견 있으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R&D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25기 김대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광고팀 강화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강화연 조합원님은 와인이 있는 휴가, 김대진 조합원께는 여행과 책 읽는 휴가에 대해 이야기 좀 해달라며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근데 와인 하면 저는 아직 많이 어렵고 멀게 느껴져서요. 어떻게 와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그 폭탄에 대한 반동이라고나 할까요? 네, 좀 뭔가 그래서 이게 같은 술을 마시더라도 개인적으로든 업무적으로든 뭔가 좀 좋은 술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고민을 한 게 처음 시작이었고, 이제 좀 더 그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서른 즈음에 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을 두고 뭔가 좀 나랑 같이 가는 취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두 가지를 적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와인이었어요. 그 와이너리 투어도 다녀오신 적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네. 투어가 알아보고 신청하기 어렵지 않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기후 조건은 좀 우리나라가 여의치는 않지만 그래도 대전이라는 곳에 영동 지방이나 포도를 재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가실 기회도 있을 수 있고, 예, 외국에 혹시나 이제 요즘 워낙 외국을 많이 나가시니까 전 세계에 워낙 와인 재배하는 지역이 많아서 혹시 여행하실 때 그 나라의 사이트를 한번 검색하셔서 간단히 한나절에서 뭐 반나절 하루 정도 이렇게 투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포도를 떠나서 자연을 느낄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포도라는 데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는 그 시원한 공기와 자연과 거기서 또 시음도 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한다 생각하시면 아주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행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휴가 일수가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죠? 네, 저 2주 전에 괌으로 네, 아주 짧게 다녀왔습니다. 혹시 휴가지에 들고 가기 좋은 책의 조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휴가 갈 때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그 소설이랑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분석 네,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 네, 그 두 가지 책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열어보셨나요? 역시나 네, 네트워크 분석 책은 네, 들춰보지도 않고 네, 소설책 한 권만 좀 네, 겨우 읽고 네,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좀 휴가지에 들고 가기 좋은 책은 역시나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좀 깔끔한 스토리가 있는 소설 정도를 가져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름 휴가 때 즐길 만한 와인이나 책 혹은 뭐 추천해주고 싶은 여행지 자유롭게 한 번씩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아주 대중적인 와인 품종 중에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화이트 품종 중에 샤도네라고 있어요. 이제 지금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심어지고 있는 그 자라고 있는 포도 품종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성격이 아주 뉴트럴해가지고 기후나 때로와 그 다음에 이제 숙성 그 와인 메이킹 그 와인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색깔을 내는 그런 품종이거든요. 가격은 맞추면 돼요. 몇천 원짜리부터 몇십만 원대까지 골고루 있으니까 그렇게 드셔보시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휴가 기간에 짧게 즐길 수 있는 뭐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취득 같은 걸 또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하고 싶고요. 2박 3일 정도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서 물을 아주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한 번쯤 휴가 때 시간을 내서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네, 모두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와. 와. AS 센터 노조는 민원 처리 센터. 조합원의 의견은 어찌 처리되었을까요? 이벤트도 있어요. 앞에서도 한참 휴가 얘기를 했지만 최근 연차 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노조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현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여론조사 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부장입니다. 일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 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은 얼마나 좀 잘 쉬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참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 좀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제 전체 121명 중에 약 70명, 그러니까 58%에 해당하는 조합원분들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나머지 42%에 해당하는 51분께서는 좀 휴가를 사용을 하는데 제약이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자유로운 연차 사용에 제약이 있다고 응답한 분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반 이상의 조합원분들께서 휴가를 쓰기에 눈치 보이는 사내 혹은 팀내 분위기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또 개인의 업무량이 많아서 연차를 쓸 수가 없다는 응답도 10분 가까이 되었고요. 또 눈여겨볼 만한 응답으로는 이제 근무 인원 부족, 업무 대리자 부재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인원이 적은 지사, 그 지소, 사무소의 경우에 이러한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도 드렸습니다. 54%에 달하는 응답자분들이 집중휴가제를 통한 연차휴가 사용 강제를, 그리고 24%에 달하는 분들이 갇힌 셧다운제 도입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강제성을 가진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혹시 네. 눈여겨볼 만한 다른 의견은 또 뭐가 있죠? 이제 휴가를 사용할 때 이제 팀장님들이 아, 무슨 일로 휴가 쓰냐? 뭐 할 거냐? 뭐 이런 것 좀 묻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에서 이번에 심리상담 서비스도 대폭 개선하였는데요. 특별히 민원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사내 복지 서비스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문화부장의 개인적 체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부장 석영덕입니다. 제가 심리 상담을 먼저 받아봤습니다. 우선 절차는 전화나 카톡 등으로 예약을 해서 예약 시간에 방문하시면 되고요. 간단한 사전 문진표를 작성한 다음에 문진을 기반으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장소는 이 교보타워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누구든지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지원하는 횟수는 5회 상담이 기본 진행되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첫 번째 상담은 특별히 검사를 진행하거나 상태를 진단하기보다는 지금 어떤 심리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시고 그 후에 추가 검사를 진행할지는 본인이 고민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조합원 분들께서 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체험 공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조합에 의견 제시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상근직 또는 노조 이메일을 통해서 많은 요청,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동보 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처음으로 파트를 맡으신 여론조사 부장께서는 어떤 소감이신지. 네, 긴 파트를 처음으로 맡아보니까 네, 감회가 새롭기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다시 안 잘리도록 예전으로 안 돌아가도록 네, 뭐 기회가 종종 있을 때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약간 버벅거리신 사무국장께서는 지난번에 비해서 상당히 나아졌다는 자평을 하고 계신데 삐빅삐빅 삐리삐리 네, 제가 오늘 녹음하면서 느꼈는데 3회차 정도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로버트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네, 팟캐스트 테크니션 서경덕 부장님, 오늘은 심지어 문화체험 소감까지 들려주셨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이번 회는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3회에도 저희들은 다시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